동안 뜨거웠던 사랑이 힘없이 익숙해져 버렸지. 사람이 그래요. 모두가 말하죠. 다 줄 듯 다 버리는 사랑이라고. 불빛 사이로 무심코 식어버린 우리 두 사람. 유난히 뜨거웠던 사랑은 점점 저 꽃잎처럼 물들 그대는 어디로 어디로 갔나요. 이별이라 해도 날 데려가줘요. 희미한 기억 너머로 힘겹게 타오르던 우리 두 사람. 유난히 뜨거웠던 사랑은 점점 저 꽃잎처럼 물들어 바람에 흩날리듯 춤을 추다 사라져 한여름 밤의 꿈 우린 다시 말해요. 너를 사랑해 점점 더 타오르는 별처럼 바람에 흩날리듯 춤을 추다 여전히 뜨겁게 서